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 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벅 씹어 죽겠다 에이 근육을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맷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기 종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번지 블랙 던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 네가 못하겠어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어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 so it. You see my bag You just see my bag Come back.